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볼군 기폭에 마치와 낫과 보술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 왔습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민이 드리는 영광의 노래.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로드와 같이 진군해가는 이 땅에 노래가 울립니다. 우리 혁명을 백승회로 이끌어가는 향도의 당, 불패의 당, 위대한 조선노동당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탐없는 흠모의 노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그대가 펼쳐준 하늘에 당기는 휘날리고 그대가 꽃피운 낙원에 당복이 넘쳐나네. 누구나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따르는 당이여, 그 품에 안겨 누리는 이 행복 끝없어라. 어찌하여 이 나라의 천만 군민 마음과 마음을 합쳐 우리 당 조선노동당에 그토록 영광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민에게 믿고 의지할 품이 되어주고 사랑을 주고 만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어머니 품 조선노동당, 그 품의 운영도 미래도 전적으로 위탁하고 사는 우리 인민입니다. 그 품 속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나라 천만 군민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경축광장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머니의 뜨거운 진정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고마움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덧쳤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그대가 바꿔주고 땅의 정의와 전함도 그대가 지키는데, 언제나 인민을 이끌어 승리를 펼치는 강이요, 도강과 본영을 알아온 그 손길 고마워라. 돌이켜보면 창건 후 오늘까지 단 한 번의 사소한 표냥이나 차고도 없이 온갖 만난 시련 뚫고 오로지 백승만을 떨쳐온 조선노동당. 잊을 수 없습니다. 침략전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주포, 단 14년 만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수한 빛나는 기적, 석도전의 기상 안고 자주자립 자유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온 그 긍지 높은 연대들. 허리띠를 조이며 고난의 천리를 헤쳐 라군의 만리길에 기어코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가장 격렬하고 첨예한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계가를 높이 올리며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솟아오른 것도 바로 위대한 우리 당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평양 요가원과 애유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되새겨볼수록 우리 당의 인민사랑, 미래사랑,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에 어려있고 멀리 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인공지구 위성과 수소탄의 복음, 국방과학 분야의 눈부신 성과들이 우리 조국의 위력, 막강한 핵공격 능력을 다 말해주고 있으니 긍지에 넘친 우리 인민, 어찌 부강과 번영을 안아온 우리 당에 진정을 담아 영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천만 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 집계 운영돕니 일에도 전적으로 위탁하고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의 당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백승만을 떨쳐갈 것입니다. 향도의 우리 당, 불패의 우리 당,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한마음으로 영광,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